Let the games begin, y'all. Check it out. We are double X in the house. 따뜻해 할 때마다 너 지루해질 때마다 네가 즐겨한 게임 쳐다 맘대로 해봐봐. 눈앞에 나의 모습 마치 저 강남 버드 맞추는 테트리스 게임 쳐다 눈을 못해 깨줄게. 이 시간이 갈수록 너는 점점 빠져들어가. 이 게임을 더는 멈출 순 없죠. 다른 건 필요 없어. 우리 둘이 함께한 지금 시작해 이제. 이 밤 너무 설레는 날 이렇게 둘이 함께 가요 baby. 너무나 기다려 붙잖아요. 이제 내 손을 잡고서 oh oh. Dance to the left to the right. You make me feel alright like wonderful tonight. Charm 짜릿한 기분이야. This is love. 마치 마법에 걸린 줄.